도련님 할일 없어 방자 따로 가신 후 춘향이 허망하야 형단아 술상 하나 차려라 도련님 가시는데 우리 중에 나가 술이나 한잔 드려보자 술상 차려 향단 들려갑시 우고 우리 정 농림 수발을 우르며 부르며 나가는디 침맞자라 끌어다가 눈물을 흔적으로 스치면서 농림수발 당독하여 술상 내려 옆에다 놓고 잔디 땅 넓은 곳에 두 다리를 쪼를 치고 증강기를 문지르며 아이고 어쩔거나 이 팔청춘 젊은 연이 서방응지류리 웬일이며 독수콩방 구에 살고 내가 이리서 어디를 말고 도련님 맑고 삐져 복을 메어서 좋고 지워 대행차 나오는디 상교를 거르거니 도교를 거르거니 상교도교 나온다 나도 병방 좌우나졸 쌍용이하야 폰같이 나오는디 그들을 바라보니 그때의 도령 비룡 같듯 노새등 두려워시 올라앉어 세상 만난 사람 문양으로 훌쩍 나오는디 농림소발당도 하니 준영 울음소리가 귀에 헛뜻 들리고 날 이에 방대여 이 울음이 분명 준영 울음이로구나 잠깐 가보고 오느라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만은 웃다 울음어루는디 울음어루는디 울음어루는디 아 이놈은 누가 그렇게 울어 누가 그렇게 울겄어 춘향이가 나와 울음어루는디 살아보자 시원 못 오겄습니다 도련님이 이 말을 듣더니 말아그래 급히 내려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那个看见一个多天的三顿的个爹等不着亲的车你个有你兵呀春寒一起个灭球土就你参谋主个修个雕大人阿舅最缺个个的家丢个不过个看命个娘个用一表的推进忙了参与土过木个的大强大呢上你的卡就路啦苏丹家的路我特地过别说土地你们家就要说可别从古苏地跟去你苏地那汉奸插苏西哟人间也查得而得我顿目的特个你没个你春海门不而处理多大好盘就论不论你哇一边好家春论苏州那个目我杀猪杀母的里三百日家辛苦春寒夜秋寒不收不准你给我的面色要家和我苦的出现今晚别挂个春节啦一多个不得顿顿人哪里靠我也说一个昨天也没去玩爬过天母先给我俩就没장부의멀그르마음이거울빛과같으니라널본다시니가두고와보아라우리서로받아도턴이떠오주로모르고예수를적어방자포다답더봐요라고아여보대련님인자이별고만우고서좀갑시다대련님할일없어마루그고를나탄니춘향이정신을차려한손으로말고삐르를잡고또한손으로토저님등자리띈다리잡고아이고여보토저님하냥이뭐전하여주어말은가자내구발제는데니몬꼭부들고하니손내처방자미워라고이라독점하는보라다랑다랑다랑다랑 도리우님 가신 돈데만 무뚜뚜루 바람이 가는 대로 적게 빈다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불티만큼 방중꽃게도 뭐 아주 깜빡 넘어가니 그림자도 못 보겠네 그제어리 퍽석 주지 않더니 파버리고 앉아 설기운다 가네 허슬더니 이제는 참 같구나 아이고 내일도 어렸지요 집으로 가자 흔히 우리 도련님 안고 놓고 누른디 와 오르내리며 신보든디 못 벗어 걸드헌 뒤로 생각났어 어찌 살거나 죽자거니 놓치니 기시고 사자거니 고생이로구나 죽도 사도 모든 것 신세들로 지금 별은 모를 거나 그때야 춘향 모친이 우리 정을 달려와서 아이고 이 자식아 늙은 애미를 생각했으라도 서 집으로 들어가자 춘향이 효성이 깊은 딸이라 어머니 말씀을 거역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갈 적에 비마진 집이 같이 갈치 짜비트글 걸음 정황 없이 들어가서 방 가운데 주저앉더니 아이고 허망하여 도리운 집 만나 의기를 꿈속으로 그쓰고 만나든가 이별이 꿈인거나 꿈이거든 깨어주고 생식거든 힘을 보세 향단아 벌겁고 분다쳐라 침상 변시 추운 몽중아 꿈비 낯 이루어서 曾梦后见，神仙暖扑苏个我姑娘，偏见我啊多人家，母亲娘日个可就一个去哟，苏个人家爱我。不得土了你哦的满个开运轮我不得嘎达出目先顿嘎那日前那过不如我如的苦难今日참수셨는가아주셨는가누웠는가찾는가아이고언제볼까